헤어지는 추억을 잊혀가는 사랑을 오늘 밤도 지루한 달빛 숫잔 속을 헤매는 애원하는 사람아 내가 너무 바보였나 봐 지겹게도 사랑하고 진하게 헤어져도 그리 쉽게 떠날 줄 몰랐지 너의 자리 너의 향기 모든 게 그리운 걸 나를 놓고